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중에 가장 유명한 고난 찬송 중 하나인 오 거룩하신 주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음악을 통해 세상을 바꿔놓은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4세기 라틴 찬송의 아버지라 불리는 암브로시우스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아리우스 이단과 대항하여 삼위일체 교리를 담은 찬송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한 일이라든지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교회 예배의식을 재정비한 일이라든지 루터가 찬송을 통해 만인 사제직 사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종교개혁을 성공시킨 일이라든지 그 예는 수없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아주 많은 찬송 자료들이 있어서 예배 중 찬송곡을 선정하는 데에는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 거의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야 했던 종교개혁자들 시대에는 어려움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 찬송을 위해 많은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는데요. 그 첫째는 새로이 작사 작곡하여 새로운 코랄을 만드는 일이었고 그 둘째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선율을 회중들이 부르기 좋게 개조하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당시 교회의 노래들은 전문적인 성가대만이 부를 수 있는 매우 긴 선율을 가진 찬트였거든요. 그래서 이를 회중들이 짧은 숨으로도 부를 수 있도록 멜로디를 자르는 것이지요. 코랄에는 눈썹 모양의 내림표, 즉 페르마타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페르마타란 정지의 뜻을 가졌기에 그곳에서 노래를 정지하고 숨을 쉬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에서 페르마타가 많은 곡은 10중 8구 코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찬송 시의 교회 밖의 노래, 즉 세속 노래 선율을 사용하여 코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콘트라팍툼이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든 코랄이 16세기에는 아주 많았습니다. 이런 일은 미국이나 한국의 기독교에서도 많이 있지요. 가장 쉬운 일을 하나 둔다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복음 찬송이 있습니다. 이 복음 찬송은 뉴질랜드의 마오리 민요,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연가라고 부르는 포카레 카레 아나의 음률에 맞춰 가사를 붙여 만든 곳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방법으로 수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도 여러 편 실려 있는데 대략 이렇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찬송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을 비롯하여 140장 왕 대신 우리 주께, 101장 이새의 뿌리에서, 66장 다 감사드리세, 18장 내 영혼아 곧게여 등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이 찬송은 앞서 설명했듯이 콘트라팍툼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코랄이지요. 패션 코랄인 이 곡조는 16세기 유명한 작곡가 하슬러의 영가인 내 마음은 그 소녀 때문에 괴로워한다 에서 나온 선율인데 클레아보의 베르나르드의 찬송시에 맞춘 것입니다. 명상의 생활을 대단히 중시한 신비주의자 베르나르드가 라틴어로 쓴 장시, 리드미카 오라티오 중 한 부분을 게르하르트가 독일어로 번역하여 8행 10절로 1656년 크리겔의 프라식스 파이어타티스 멜리카에 발표했습니다. 이 독일어 번역시는 라틴어 원문보다 더 열렬하고 성서적이라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베르나르드의 원래의 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는 몸 자체의 모든 부분을 따라, 즉 다리, 무릎, 손, 옆구리, 가슴, 심장, 얼굴 등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 표현했는데 게르하르트는 얼굴 부분만을 떼어서 이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절 가사를 보면은 아침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베르나르드의 원래 시에 있던 대로 예수님 신체의 다른 부분들이 어떻게 이 찬송에서 묘사되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남성 테너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게르하르트는 18장 내 영혼아 곧게 열을 지은 루터교 목사님이시지요. 작곡자 하슬러는 독일의 누렘베르크 태생으로 르네상스 말기에서 바로크 초기에 걸쳐 활약하였던 당시 뛰어난 작곡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독일적인 깊은 정서와 이탈리아적인 우아함과 활발함, 이탈리아의 그 풍의 음색 효과에서의 풍부함을 융합시켜서 많은 훌륭한 종교곡과 다성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의 작품으로는 많은 미사와 모테트 외에 새 독일 가곡집 등이 있고 이 찬송은 1601년 오성부 곡으로 작곡한 새 독일 가곡의 기쁨의 마당에 발표된 곡입니다. 사랑의 노래로 작곡된 이 세속적인 멜로디가 개혁자의 손에 의해 거듭나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얼굴을 노래한 성스러운 노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슬러는 시편 96편을 노래한 오 찬송 드리세의 작곡자로 우리에게 낙이 있지요. 이 찬송의 곡명인 패션 코라로 붙여진 것은 바하가 순환 오라토리오인 마테 순환곡에서 이 코랄 곡조를 사용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등 그가 쓴 여러 귀의 작품에도 종종 나오지요. 오 거룩하신 주님, 독일의 한 개혁규의 찬양대의 찬양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